백두산 선출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외국의 포털이 높이 칭송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위원장, 인디아 주체철학연구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노동당은 불패의 혁명적 당,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룬 위대한 당이라고 하면서 조선노동당의 창건과 강화발전에 싸우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업적을 높이 칭송했습니다. 에스파네의 본부를 둔 조선과의 진선협회 위원장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최고수에 높이 모신 것은 조선노동당과 인민에게 최대의 행운으로 된다고 하면서 그의 현명한 영도가 있기에 조선노동당은 온갖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고 사회주의 강국 건설과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